Oh baby 나나나나나나 그대여 내게 와요. 등잔 밑에 나를 두고 헤매지 마요. Oh baby 나나나나나나 아무리 둘러봐도 내가 바로 당신의 남자. 딴 놈 다 거기 있어 거기 내가 그대의 차기. 나 정말 장담하는데 딴 놈 다 거기 있어 거기. 처음엔 뭐든 다 해줄 척 필요할 땐 그저 자는 척. 함께 있어도 외로운 사람을 만나지 마요. Oh baby 나나나나나나 그대여 내게 와요. 등잔 밑에 나를 두고 헤매지 마요. Oh baby 나나나나나나 아무리 둘러봐도 딴 놈들 다 거기서 거기 있어 거기. 내가 그대의 차기. 나 정말 장담하는데 딴 놈 다 거기 있어 거기. 쉬지도 않고 떠올려요 그대의 숨 가쁜 조각이. 그게 날 자꾸 울려요.